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드리는 네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전쟁의 패전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하는 일 없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신다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전쟁에 나갔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패한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기 26장 15절과 17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내어줄 수 있음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미워하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 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또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했을 때그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에서 보면 분명히 회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그들에게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겨날 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언급합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함은 없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향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사실 인간이 지닌 죄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볼수 있듯이 인생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갖가지 핑계나 다른 이유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람들은 회개 대신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죄를 핑계댑니까? 심신의 병약함 때문이라든지, 술로 인한 실수 때문이라든지, 심지어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라든지, 유전적인 이유 때문이라든지, 각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 죄를 죄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슬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회개는 또한 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 원수 마귀의 참소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세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생각나시면 그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의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능력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간구인데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23절에 어제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 하늘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통치자가 되신다고 그는 알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운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세의 때를 말씀하시는 미가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하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세의 때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아간 자리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임하는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주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기도를 들으시게 그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사고 가운데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우리의 이 굳어버린 이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이미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올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전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